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12 공항에서 Conversation 1 Mark takes a taxi to Gimpo Airport.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택시, 어디까지 가세요? 공항이요. 네, 타세요. 길이 많이 막히네요. 토요일이라서 그래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적어도 2시간은 걸리겠는데요. 기사 아저씨,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공항 다 왔어요. 국제선이에요, 국내선이에요? 국제선으로 가주세요. 얼마 나왔어요? 3만 2천 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Please repeat each phrase. 택시.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공항이요. 타세요? 네, 타세요. 많이 막히네요. 길이 많이 막히네요. 토요일이라서 그래요.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걸리겠는데요. 2시간은 걸리겠는데요. 적어도 2시간은 걸리겠는데요. 글쎄요, 적어도 2시간은 걸리겠는데요. 마세요. 빨리 달리지 마세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기사 아저씨,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왔어요. 공항 다 왔어요. 손님, 공항 다 왔어요. 국내선이에요? 국제선이에요? 국내선이에요? 가주세요. 국제선으로 가주세요. 얼마 나왔어요? 3만 2천 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